예, 오늘 출애굽기 9장 말씀은 10재앙 가운데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비교적 짧은 본문이죠. 그런데 이 앞에 임했던 네 개의 재앙들의 공통된 특징들을 거의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의 의미들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이 재앙의 말씀들이 그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그 화면을 보시면은 첫 번째에는 재앙의 예고가 있어요. 그리고 재앙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다 공통된 특징인데 오늘 이 다섯 번째 재앙도 그렇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재앙을 예고해요. 그리고 6절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7절은 바로왕이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재앙 예고예요. 재앙 예고 화면을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라. 재앙을 미리 예고하시죠. 그러니까 재앙을 미리 예고하세요. 바로에게 예고하세요. 재앙 예고에 그런데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재앙을 예고하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나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인데 열 번째 재앙, 이거 빼놓고 이제 아홉 가지의 재앙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색깔로 구분했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한 세트. 그래서 각각 세 개를 한 세트씩 묶었죠. 그래서 세 세트의 재앙이라고 했는데, 이 재앙 예고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각 세트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는 예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여섯 가지.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여덟째. 이 재앙들, 각 세트의 앞에 두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예고를 하세요. 그런데 3, 6, 9, 각각 세트의 마지막 재앙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고를 안 하고 바로 재앙을 내려버리세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세 번째 재앙에서 봤었죠. 이게 이제 재앙 예고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다섯 번째 재앙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고하세요. 그리고 일곱 절의 본문 가운데 그 예고하는 내용이 제일 길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온통 예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재앙을 예고하시냐는 거예요. 왜 예고하신다 그랬습니까? 세 가지 의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의도. 하나님이 재앙을 미리 예고하신 의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계시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출애굽기 9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알려주라는 거죠.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주 하나님을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주라는 단어. 이것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그랬고, 여호와라는 말은 언제 많이 쓰냐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과 맺으신 이름을 여호와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새번역 성경엔 다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여로호와라는, 그러니까 원래 그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안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는 표현으로 대신 읽어요.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 성경을 읽는 것을 들어보면 이거를 그러니까 여호와, 이흐예 이렇게도 번역하는 표현하는데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아무튼 그래서 주라는 말이 나오고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언약 관계. 그리고 그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또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즉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쓰면서 거기에 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엘로힘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엘로힘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그런데 이 엘로힘은 언제 많이 사용되는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와요. 엘로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엘로힘 이해하시면 돼요. 엘로힘이라는 단어 쓸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말을 쓸 때는 창조주는 뭐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니까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겠죠. 주권자 하나님, 곧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말할 때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특히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도 이 엘로힘을 써요. 아무튼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창조주시오 통치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 쓸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엘로힘 이 두 단어를 동시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9장 앞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까? 앞에 다른 재앙에서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다섯 번째 재앙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겐 히브리 사람의 신이 그저 조그만 민족의 지역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알려주시는가? 히브리 사람들의 여호와 엘로힘은 그저 조그만 지역신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관자요 통치자이시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 언제 또 나오냐면 6장에 나와요. 6장. 출애굽기 6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주라는 말이 원래 뭐겠어요?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3절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예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족장들이고 조상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 앞에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전능한 엘로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은 알리지 않았어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말이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누구냐?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6장이 어떤 대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사실은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선포를 하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풀어줍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히브리 노예들에게 더 혹독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벽돌을 만들고 건축을 하게 하는데 그 재료들을 안 주고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뭐라 그럽니까? 건축하는데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고 나서 이런 일이, 이런 사단이 난 것을 알게 돼서 어떻게 해요? 그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질책을 해요.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고생을 당하지 않느냐? 아이,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괜히 왔다라는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가 왜 여기를 와서 이 고생을 하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6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을 할 때는 뭘 염두에 둔다고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엘로힘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더 여기서 강조하세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맺은, 너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은 여호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주 여호와 엘로힘을 말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9장에서는 뭐예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바로에게, 하나님을 그저 조그만 민족의 지역신 정도로 알고 있는 이 바로에게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그 여호와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통치자요 주권자이시다. 그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미리 예고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예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오 통치자이신 것을 입증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6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 6장 4절부터 8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나는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언약을 세웠다. 그런데 5절,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 백성들이 어떤 상편에 있냐면 애굽에 고통하고 신음하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 백성을 그 고통과 신음 가운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일전에 세웠던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이제 그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6절부터예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 주 여호와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이집트에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맹세한 그 언약, 그 언약으로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누구다? 주 여호와다. 주 여호와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엘로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든요, 이집트이든, 아니 오늘 우리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유익이 있는가? 거짓 신과 우상을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정의와 심지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복되심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와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도 의지하게 하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모방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시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시편 그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엉뚱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고 하는데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나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많이 알고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데는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그런 열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알수록 그런 하나님을 많이 실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는 이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미리 예고하시는가? 두 번째 의도는 모세와 아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의도예요. 무슨 얘기인가? 어떤 의도인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과거 조상들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에서 건져내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무슨 목적으로요? 그 목적을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9장 1절이에요. 9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고 뭐라 그래요?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뭐하게요? 예배드리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 언약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스라엘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시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동일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건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출애굽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내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 열 가지 재앙을 하면서 재앙 예고를 어디서 했다고 했습니까? 각 세트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계속 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뭐 하려고요?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예배드리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드리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표현에서부터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재앙을 예고하심으로써 이 점을 확연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84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그럼 예배당에 24시간 나와서 사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상상만 해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 축복된 일인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저주인가요? 여러분,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는 것은 극과 극인 거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예요. 사냐 마냐예요. 중간에 어정쩡한 건 없어요. 양쪽에 양다리 걸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축복된 일인가. 시편 84편을 보면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성도의 찬송입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또 3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나 마시게 될 것이고 그들은 힘을 얻고 더듬어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영원토록 찬송할 기쁨이요 힘이요 샘물과 같은 생수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9절부터 말합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더 좋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100평, 200평 되는 어마어마한 집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그 집이 악인의 집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초가삼간, 우리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초가삼간,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에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지금 대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그것보다 임재 가운데 하루 사는 것이 지옥의 첫날 사는 것보다 뭐 당연히 낫지 않겠습니까? 지옥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주님의 집 그 뜰 안에서 하루 지내는 것이 더 낫다. 11절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신앙의 표준 문서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뭐가 추가됩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상교회가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지금 하늘에 천상의 교회가 있는데 그 천상의 교회에서 계시록을 보면 그 성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저주받을 일이죠. 아유, 그러면 나는 거기 못 가겠다. 그렇게 예배를 맨날 드리고 있으면 얼마나 지루할까? 이 저주받을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예배를 잘못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심령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할 것이죠.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는 전혀 그것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에 이것을 되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때로는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예배드리는 가운데 적어도 내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몸이 비록 지금 고통하고 어떤 질병으로 아파하고 내 삶의 형편과 상황들은 나를 얽어매고 조이고 힘들게 하는 그런 형편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잠잠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찬송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고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또 고통하는 이 한 생명이 그러나 그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어도 힘을 다해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찬송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기도에 때로는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저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내 옆에 오셔서 내 신음을 들으시고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복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신음 가운데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신 것처럼 오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십시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심령을 그렇게 찌르고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모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실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살아갈 때 그 일터가 비록 야곱이 정처 없이 광야를 헤매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베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와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예배드림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삶이 예배드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한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구체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예배드림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드림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을 미리 예고하신 세 번째 의도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언약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의도이셨고 세 번째는 바로왕과 이집트 사람들을 위한 의도예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왕과 이집트 사람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령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 요나를 보내셨죠. 요나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 맨 끝으로 가려고 다시 쓰러 가려고 그쪽 가는 배를 탑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 사명받아서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왼수예요. 그 왼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혹시라도 전했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 터집니까? 그러지 않아도 왼수인데 왼수가 예수님 믿고 복받으면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이건 못된 심보죠. 이런 마음을 선지자 요나가 갖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풍랑을 일으키시고 책망을 하셔서 그를 다시금 어떻게 쓰든지 요나로 보내세요.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마지못해서 그 하루길을 돌아다니며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마 요나는 건성건성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몰라요. 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 보기도 싫거든요. 그러니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아예 전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지 않았다간 자신이 어떻게 될까 봐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니느웨 왕이, 니느웨 백성들이, 심지어 니느웨 짐승들조차도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회개만 합니까? 회개는 뭐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악을 행하던 것은 악을 돌이켜야 돼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폭력을 그치면서 뉘우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어컨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은 돌아가죠. 에어컨 버튼을 다시 누르면 에어컨 꺼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버튼 누르면 켜지고 버튼 누르면 꺼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우둔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악을 버리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마을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조차도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어떻게 하십니까? 안 내리세요. 안 내리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어때요? 미리 재앙을 예고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도 재앙을 예고하심으로써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노예로 삼아서 폭력을 행사하던 것을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악을 그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왕에게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엘로힘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능력과 권한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절 보시면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6절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지옥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십니다. 주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과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시다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증언 아닙니까?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누가, 어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집니다. 지금 10절이 그거죠? 주님께 맞서는 자는요, 산산이 깨어집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잘 드러내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2절부터 나오는 긴 예고가 그거예요. 4절까지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모세가 그들을 보내기를, 너가는 여기서 바로죠?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미리 재앙을 예고했잖아요.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그걸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말, 나귀, 낙타, 소, 양, 그들을 쳐서, 그 짐승들을 쳐서 심히 무서운 병에 들게 할 것이다. 전염병에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이렇게 예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고하신 대로 너의 집짐승들을 쳐서 무서운 병에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또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가? 그 같은 이집트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왜 집짐승일까요? 목사님, 그 앞에 그림 이제 조금 순서 뒤로 넘어갔는데 왜 집짐승이냐면 이 재앙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황소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황소의 신이 저기 보이는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황소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집트 사람들은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신인데 이거는 사랑의 여신, 미의 여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비너스와 같은 신인데 이 사랑과 미의 여신이 하토르라 그럽니다. 이 하토르 여신, 근데 그 여신의 머리를 보면 뭐로 돼 있어요? 황소의 뿔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뿔 사이에 태양 원반을 그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신을 심판하심으로써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황소의 신 아피스도 또 사랑과 미의 여신 하토르도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서는 심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9장 5절, 출애굽기 9장 5절 앞으로 가면요, 하나님은 심지어 날짜까지 정하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서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예고하세요. 이 재앙이 그저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듣습니다. 그냥 소기의 경읽기라 그러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9장 6절,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그러니 이 자연재해, 이 재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으로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바로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대로 재앙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가 그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재밌는 것은 바로왕이 9장 7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왕의 이제 반응이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확인하러 가요. 정말 예고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확인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7절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요. 이게 얼마나 바로에게는 비극이겠습니까? 그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그때라도.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저주받을 인생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가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재앙이 내린 후에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그래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않으니 그 자체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라는 감각을 잃어버렸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왕의 모습이죠. 바로왕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한 몸의 지체들이 혹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래서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수고를 해서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해서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데까지 나아가십시오. 29절에 말씀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다면 적절한 때 하십시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십시오.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 사람을 입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